바보같이 난 몰랐어. 네 웃음 뒤에 쓸쓸한 그림자 어떻게 보지 못한 걸까. 그런데도 넌 웃어줬지. 철없는 고민 들어줄 때 네 마음이 어땠을까. 넌 소중한 사람 더 귀하게 아껴줄게. 특별한 날 더 특별하게 예뻐해줄게. 소중한 사랑 널 언제나 비춰줄게. 특별한 너 더 특별하게 사랑해줄게.